우리는 정확히 알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켜주시는 데에 대한 감사와 또 감격을 노래하고 또 모든 왕이 주께 감사할 것을 또 예견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다윗이 주변 국가의 그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마무리하고 있는 인생의 말년에 쓴 시로 추정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3절은 이 간구에 응답하시고 영혼에 힘을 주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부분이고 또 4절부터 6절은 개인을 넘어서 온 모든 나라의 이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에 그 영광을 감사할 것을 예견하는 부분이고 또 마지막 7, 8절은 하나님께서 이 시인과 관련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시기까지 계속적으로 영원토록 이 은혜를 베푸실 것에 대한 확신과 또 소망을 나타내는 그 부분입니다. 즉, 이 시편은 하나님께 구원의 큰 은혜를 입은 이 시편의 저자, 이 다윗이 그 구원의 은혜에 압도되어서 그 감사함으로 전심으로 부르는 감사의 노래, 또 찬양의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감사의 시편 가운데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저자의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는지 그것을 첫 번째로 볼수 있는데, 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그는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전심이라는 것은 모든 마음과 또 생각, 또 의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온 율법의 핵심이며 또 율법과 또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 성도의 올바른 태도, 또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기를 원하였고, 또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찾아오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갈망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찾았을 때 자신의 왕으로서의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그 자신의 모든 생각과 시선과 또 마음을 고정하여서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내가 그것들을 보고 업신여길 만한 행동이라고 했지만 그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찾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춤을 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께만 자신의 마음과 생각 온 힘을 두고 그분을 향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그의 죄악이 너무나 분명했음에도 그의 철저한 회개와 함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던 그를 향하여서 내 마음의 합한자라고 불려졌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흑인 교회를 방문했을 때가 있었는데 찬양 시간에 이 앞에 앉아있던 한 엘더분이 안수 집사님이시죠?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는 그 모습이 저한테 얼마나 그 인상 깊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 가운데서 전심으로 감사하며 또 찬양하며 또 그분의 임재를 구하고 있으십니까? 시간이 그렇게 지나갈수록 신학의 연수가 늘어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전심이 사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간절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찬송시 가운데 또볼수 있는 것은 다윗은 주의 성전을 향하여서 예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성전이란 이 언약궤가 안치된 이 성막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만으로는 다윗이 성막 바로 앞에 있었는지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는 그것은 잘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곧 성전을 향하여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신앙은 그 뒤를 잇는 이 솔로몬을 거치면서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형성하게 되었고 또 이러한 신앙적 정통은 나중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매년 이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이는 이 행사로까지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으로 성전이 파괴되고 또 바벨론 포로 시절 가운데서도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도 성전을 향하여서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계시지 않고 세상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다윗은 그 사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139편 내일 말씀에도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나 계시며 우리를 다스리다는 사실을 다윗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신약 시내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요 또 주인으로 모시는 모든 자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함께 성전에 모이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굳이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고 또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또한 우리의 삶이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북이스라엘을 일으켰던 이 여로보암이 그랬습니다. 여로보암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함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나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초소를 이 북이스라엘에 여러 곳 마련하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였습니다. 즉 이것이 바로 산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로보암이 만든 이 분향단이나 이 제사법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것들을 흉내내는 것일 뿐 참신앙의 도리와는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편의만을 추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멀리까지 가기 힘드니까 그냥 편한 곳에서 편한 방법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패역한 행위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노하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런 사악한 행위로 정죄되고 맙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개혁이 단행될 때마다 왕들은 이 산당을 제거하려고 하였고 그래서 온전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성경에는 꼭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산당은 제거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또 우리의 편의에 따라 편한 곳에서 편한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신앙이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표현합니다.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린아이들의 안전 문제 때문에 여름상경학교를 예정된 시간에 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민 끝에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도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어떻게 할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온라인이라도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장소에 상관없이 시간에 상관없이 내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신앙과 삶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며 그 안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함께 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밑거름이 되고 또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2절 후반부의 말씀에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 주의 말씀이란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가리키는 말로서 보다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모습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하나를 다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다윗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언약을 지키심으로써 그 인자와 성실하심을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다윗은 성실하신 하나님의 이 언약이 지켜지고 또 응답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다윗의 감사와 찬양은 그의 삶에서 그의 경험에서 우러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일찍이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사무엘로부터 또 그것들을 듣게 되고 또 약속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어찌된 일인지 그에게는 영광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의 시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당시 왕인 이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된 것이 바로 그의 일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런 상황에서 누가 그 언약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왕의 자리는 고사하고 과거처럼 그냥 편안하게 목동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 살았더라면 그야말로 그냥 만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을 결코 잊지 아니하였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좋은 때에 그분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하여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 가운데서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고 응답하셔서 그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다윗이 무슨 힘으로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고 지키심을 그는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자신의 양떼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또 인자와 성실하심을 지켜주셨던 그 믿음의 경험들이 계속 쌓였더니 그 안에 큰 믿음의 담력이, 담대함이 생겼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곰이, 저 사자가 나의 양떼를 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것, 그 믿음의 고백들을 통하여서 골리앗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이 고백이 다윗에게 터져나오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이 체험들이 우리 안에 쌓여져야 되는 거죠. 내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신실하심에 대한 체험이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나로 더 강하게 하고 나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예배가 드려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심으로 감사하고 주의 성전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따라 주께 간구하며 응답받는 이 성도의 삶, 구원받은 이 은혜의 체험은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도 모든 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이라고 이 다윗의 시편은 이야기합니다. 4절, 6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의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을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십니다. 여호와께서도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높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은 한 개인을 넘어서, 이 다윗 한 사람을 뛰어넘어서 모든 세상의 왕들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신뢰 가운데 다윗은 이 구원의 은혜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감격이 단 하루, 단 한 시간, 그 한 순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 마지막 호흡까지 영원히 있을 수 있도록 그 확신과 소망 가운데 본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7절, 8절 말씀 보시죠.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인생의 노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가운데 그의 약속을 지키시고 또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베푸시는가를 돌아보면서 남은 모든 인생 가운데서,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서도 영원토록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경험하며 살 것임을 믿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도가 가지는 믿음의 뿌리, 이 신뢰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데 항상 이 성도의 삶은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어요. 왜요? 만왕의 왕되고 또 만유의 주 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으면 제 딸이 뭐라고 요청하는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안 돼, 나중에 해줄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얘가 딱 한마디예요. 그럼 이유 불문하고 상황에 상관없이 무조건 들어줍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나 딸인데? 라는 나 아빠 딸인데? 그 한마디 하면 다 제쳐주고 해줄 수밖에 없어요. 내 딸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딸이니까. 그 요청에 응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 도움을 요청할 때 바로 그 여러분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우리 가운데 가장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셨는지 묵상하고 또 기억하며 그분께 전심으로 나아가고 또 감사하며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의지하여서 간구할 때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시며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시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